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내 삶과 저국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김속촌 작사, 리경훈 작곡인 이 노래는 조치 84, 1995년에 조선예술영화 본계와 우례의 주제가로 창작되었습니다. 가사는 부강 본영하는 저국의 미래 속에 우리의 영원한 삶도 희망도 행복도 있다는 숭고한 저국관과 함께 그것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가려는 소종족 주인공들의 참다운 인생관을 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일부분 흉식으로 구성된 손율은 8분의 12박자로 되어 있으며 도서조에 기초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삶과 운명은 저국의 운명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초락적인 시형상과 풍만한 손율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준 내 삶과 저국. 이 노래는 예술영화와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성이 울리는 밤하늘 아래 준호만 이 길을 오해 가는지 불구름 덮인 천선길에서 이 심장 말해주리 나에겐 저국이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주도만 이 길에 오이 나서랴 그 품이 없이 나던길 목숨도 바쳐가는 저분은 내 사랑 다음으로 나는 알았네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존동우 작사, 라국 작곡인 이 노래는 조선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제가로 조체 70일 198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에서는 저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저곡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초락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시고 꽃피워주신 거향 산천과 억억백과 무르익는 황금의 대지, 푸른 들과 한 줌의 흙, 이 모든 것이 목숨보다 귀중한 저곡의 한 부분임을 뜨겁게 서슬하면서 저곡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소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인민군 존사들의 불타는 의지를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은 맑고 아름다우면서도 서정적이며 사색 깊은 선율에 의하여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흐르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상성과 거상한 예술성으로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겨보게 하는 이 노래는 오늘도 우리 천만 군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